곳곳에 박힌 니은 적도는 파편 늘 삭혀도 눈에 밟혀 아침이나 밝혀도 현실은 안 바뀌어 상실감 안에 갇혀 운전하는 못 밝혀 니 풍제부 결핍 무기력진 이런 갈피 고달파진 갈증 내 목을 휘감듯 숨조차 뻗어 내 박동은 못해도 반쯤 죽어있는 내 사통 Story는 nightmare 지나치게 아낀 게 숨이 쉰 이유가 됐었는데